뒤지고 햇살은 하얀 웃음만이 가득한 아이들을 가두는 밤늦고 시험리한 공부 이한 다 버려 한자로 넓여 숙인 고개 젖혀 새파란 싹들을 위한 척하면 거짓으로 병들게 한 니들을 멀들여 One, two, three 줄 세우게 만들여 우리들의 외침 다 안 들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안 된다는 그들의 합리와 정화 삭들여 인성, 지성 따윈 없어 배우는 건 경쟁 속에 살아남는 것 네 곁을 짓밟고 날아가는 건 죽은 인생을 사랑하는 것 내 모래면 나도 어리야 거짓으로 부끄끄만 살려 해 나라 진전 없어 그들의 이대치에 만족시키면 돼 이런 시대지 경쟁의 공비 정말 악순나 이러한 현실 언제 바뀔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걸 알기에 결국 또 네 자신을 가꾸는가 변화되는 사회한 토끼처럼 그런데 현장은 거북처럼 느려 토끼가 잠들길 바라는 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들의 태도 뭔가 문제인지 모르고 우리들의 목만 쳐들고 기억한다 어쩐다 떠들었대 그래 갖고 바뀌잖아 죽은 시내 사회 내 모래면 나도 어려워 언제까지 나 내가 누가 입을 들어 막고 사랑할 수는 없어 그냥 나 내버려둬 제발 나 내버려둬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힘을 써고 싶어 세상이 바뀌거든 그때 내게 가고 싶어 세상이 바뀌거든 그때 내게 얼른 얘기해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내용의 영교시 또 야간 자율학습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